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. 자욱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귓가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대 음성 빗속으로 사라져 버려.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. 그리움으로 때론 가슴도